살고 지고 다리 지리 다리 지네 이 화도 안 만나라고 예쁘리는 예쁠 예쁠 벌나비 난 너울 너울 어한 세상 번인댄들 우리들도 봄이곳에 전혀 충분다 부푼 봄이 롱지른 봄이로세 얼씨구나 절씨구나 얼씨구야 절씨구야 춘삼분이 둘씨구 김은 하루어져 시즌은 다가오고 장출한 저물한 듯 안타까운 하소연을 얻는 이래 가르치니 얼씨구나 졸씨구 아름다운 이 강산에 즐거움을 쌓아본 미로세 한상